وَقَالَ لَهُمْ نَبِيُّهُمْ إِنَّ آيَةَ مُلْكِهِ أَنْ يَأْتِيَكُمُ التَّابُوتُ فِيهِ سَكِينَةٌ مِّنْ رَبِّكُمْ وَبَقِيَّةٌ مِّمَّا تَرَكَ آلُ مُوسَى وَآلُ هَارُونَ تَحْمِلُهُ الْمَلَائِكَةُ إِنَّ فِي ذَلِكَ لَآيَةً لَكُمْ إِن كُنتُم مُؤْمِنِينَ 또 그들의 예언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의 권능의 한 예증으로 너희에게 계약의 상자가 오니 그 안에는 너희 주님으로부터의 평안과 모세의 가문과 아론의 가문이 남긴 천사들이 운반한 성물이 예증으로 있더라. 너희가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될 때 너희들을 위한 상징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 فلما فصل طالوت بالجنود قال إن الله مبتليكم بنهر فمن شرب منه فليس مني ومن لم يطعمه فإنه مني إلا من اغترف غرفة بيده فشربوا منه إلا قليلا منهم فلما جاوزه هو والذين آمنوا معه قالوا لا طاقة لنا اليوم بجالوت وجنوده قال الذين يظنون أنهم مُلَاقُو الله كم من فئة قليلة غلبت فئة كثيرة بإذن الله والله مع الصابرين 사울이 군대를 지휘하여 나가며 이르길 하나님이 강에서 너희를 시험하사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맛보지 아니한 자만이 나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러나 한 줌의 물을 뜨는 것은 제외라. 그런데 소수를 제외한 무리가 그것을 마셔버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강을 건널 때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함께하니 그들이 말하길 오늘 우리는 골리앗과 그의 군대에 대항할 힘이 없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리라 확신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소수가 대부대를 정복한 적이 있지 않더뇨. 하나님은 인내한 자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마 바라즈 리자루타 와주누디히 칼루 랍바나 아프릭 알라이나 사브라 칼루 랍바나 아프릭 알라이나 사브란 와 삽빗 아쿠다마나 وثبت أقدامنا وانصرنا على القوم الكافرين فهزموهم بإذن الله وقتل داود جالوت وآتاه الله الملك والحكمة وعلمه من ما يشاء ولولا دفع الله الناس بعضهم ببعض لفسدت الأرض ولكن الله ذو فضل على العالمين تلك آيات الله نتلوها عليك بالحق وإن